한 번쯤 그런 적 있잖아. 눈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멀어 떠나 싶다가 더 위감정을 알고 싶은 걸 걸을 때 밤마다 꽉 잡은 손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. 설레는 기분은 다 너라서 매우 좋아다. 내가 뭘 바라야 하니 내 맘은 이미 충분히 너로 너로 꽉꽉 차있네. This is alright. 너만 있으면 나 모든 게 좋아. 나에게 쉴 새 없이 꿀 떨어지는 데미지야. 잠시 아플 거야 난 아야 아야 아야. Cause you, you're my everything. 우리 날마다 Cause you, you're my everyday. 너도 알잖아 네가 필요해. 넌 내가 필요해. Cause you, you already know. Everything is you, you. Go tell me, go tell me. Ay-ay-ay. Go tell me, go tell me. Ay-ay-ay. Go tell me, go tell me. Ay-ay-ay. Ay-ay-ay. Go tell me. Yeah, 내가 내 맘에 사이 하는 사이에 나의 방어벽이 무너져버린지 오래. Password and password 대체 나에게 뭘 잘 알길래. 내 속마음 모든 너에게 버린. 걸을 때 밤마다 꽉 잡은 손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. 설레는 기분은 다 너라서 매우 좋아다. 내가 뭘 바래야 하니 내 맘은 이미 충분히 너로 너로 꽉꽉 차있네. This is alright. 너만 쉴새 없이 꿀 떨어지는 데미지야. 전 없이 아플 거야 난. 아야 아야 아야. Cause you, you're my everything. 우리 날 맞아. Cause you, you're my everyday. 너도 알잖아 난 네가 필요해. 넌 내가 필요해. Cause you, you already know. Everything is you, you. Get to me, get to me. 아야야. Get to me, get to me. 아야야. Get to me, get to me. 다 알 수가 있는 멀었잖아.